차가워가니네 But I wanna try So put me in your mind 날 골라 널 채울게 You don't let me cross the line baby 난 철부지 같지만 꽤 진지해 Yeah wanna try So put me in your mind 날 골라 널 채울게 I just wanna see what happens in your head 어떻게 내 앞에 섰던 짓을 해 기도해도 손을 마주 안 채 잠기게 내 사랑의 파도 I'm alright 천천히 가고 싶다면 말해 It's okay 하지만 날 안아줘야 해 숨 막히게 I won't go fast I don't wanna mess I want your baby You don't let me cross the line baby 넌 항상 내게 차가워 다니네 But I wanna try So put me in your mind 날 골라 널 채울게 You don't let me cross the line, baby 난 철부지 같지만 꽤 진지해 Yeah, wanna try, so put me in your mind 날 골라 널 채울게 I'm going back to my childhood 어린 시절에는 줄여야겠고 원한다면 쓸 수 있었던 my bow I'm gonna kick up the butt of the city tall bus